우리나라의 함경남도 함흥시와 량강도 해산시에 가방 공장들이 새로 일도서 준공됐습니다. 가방 공장들이 건설됨으로써 학생용 가방을 비롯한 질 좋고 맵시 있는 가방들을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이 안겨줄 수 있게 됐습니다. 준공식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.